달아올라 자꾸 숨결이 가빠져 그의 한숨 안에 나는 굴복당해 아무 흔적도 없어져 다른 생각은 마 나를 붙잡지 마 네가 원하는 걸 나도 몰랐던 나 생각 마라 네 몸이 알아 거부 마라 네가 바라는 걸 죽음보다 강렬한 유혹들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지 못해 피해갈 수 없어 벗어날 수 없어 너의 욕망을 들켰어 피해가지 못해 벗어나지 못해 나를 유혹마라 나를 거역마라 나는 지금 어디 나도 몰랐던 나 천천히 깊숙이 또 다른 나를 만나 네가 원했어 나는 지금 어디 헤매이고 있나 나도 몰랐던 나